조선민주주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최근 아시아 유럽 순회자 회의에서 우리를 비난하는 의장 성명이 발표된 것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한 대답을 18일부터 21일까지 기간에 러시아, 일본, 도이칠란드, 민주공고의 통신, 인터넷들이 전문 또는 요지로 보도했습니다.